Caramel. Wait a minute. 넌 내가 망하게 기도하지. I'm sorry. I don't feel like her name on time. 성공과 행복 같은 듯한 하나 더 큰 성공을 원해도 많은 무엇 훨씬 크다란 맹했더니 나를 좁기를 원하지 또 맞춰는 게 모른 대지 않게 난 그래 남의 실패를 변하지 않기로 해 내 가족과 팬을 그리고 팀 재우선 해 그래도 보자 내 원대한 야망을 좀 높아 The world is yours 이제 전 세계가 내 사랑해 They got a minute Wait a minute 넌 내가 망하길 기도하지 I'm sorry I'm a problem shit No money more problem shit I don't feel like her don't need more time I don't feel like her don't need more time I don't feel like her don't need more time I don't feel like her don't need more time Let's go 대체 누가 대체 누가 내가 이 판을 싹쓸이해 대체 누가 대체 누가 상상이 나에게 서사년 전에 말해 부산에서 춤추던 그게 바로 나야 That's true Not worthy is not worth Let's go That's true That's true 악시로 시작한 체조 똑똑히 바라 내 애별 알고 있는 여기는 녹차 니들이 욕하는 major 조인의 본질은 알도 결과는 세계의 report That's true Hey Hey Hey Hey Hey gentlemen Gentlemen Wait a minute Wait a minute 넌 내가 망하길 기도할 I'm sure they have no problem Are you ready? Are you ready? Everybody Feel like a journey more time And I feel like you don't need more time. And I feel like you don't need more time. There ain't no problem, shit. And I feel like you don't need more time.